약속했지. 서로 아프게 하지 말기. 난 이해 못했지. 너무 쉽게 약속을 어겼지. 나에게 말해줘. 내가 잘못한 거 알려줘. 너의 맘 깊은 거 나도 알고 싶다고. 너에게 난 그렇게 참 많이 못된 걸까. 이제 다시 내 곁에 있고 싶지 않은 거니. 내가 네 인생에 그렇게 나쁜 것 같니. 잘못한 거 뭐야. 우리 얘기도 다 잊어버렸나. 나에게 말해줘. 내가 잘못한 거 알려줘. 난 이해 못했지. 많이 못된 걸까. 이제 다시 내 곁에 있고 싶지 않은 거니. 내가 네 인생에 그렇게 나쁜 것 같니. 잘못한 거 뭐야. 우리 얘기도 다 잊어버렸네. 된 걸까. 이제 다시 내 곁에 있고 싶지 않은 거니. 내가 네 인생에 그렇게 나쁜 것 같니. 잘못한 거 뭐야. 그래도 괜찮아. 늘 행복했으면 난 좋겠어.